아, 여보세요? What's up, noise master? 여보세요? 진짜 긴급 상황이다! 허허허 Let's go! 걸러 눈깔 돌아가는 놈들 전부 걸러 얼렁 눈깔 안 돌아가는 거 보면 심장 벌러 정신 잡아 안 그럼 잡아간다 언더커버 떠들어 대는 놈들 주댕이 나불 거려 뒤에서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절대 난 안 무시 선생님들 가르침 양아치들 가르침 입속에 도로 넣어 까불지만 꺼내봐 주머니 그 안에 뭐 숨겨놨길래 갈 길 가라 근데 얘네 다들 왜 이렇게 다부지냐 전부 뻥차 태워 똥차 내 갈팡이 돈다 돈다 태워버려 가나 볼까 왜 혼자 고립됐어 눈치 보지 말고 중간에 와서 껴 진짜 좆도 아냐 저 새끼 니가 맘 먹봤어며 서명거리 걸었던 옛날 행사의 대깐 새낀 재산 매장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포부 대빵 넘치는 배짱 여전히 배짱은 집에서만큼은 대빵 어쩌면 이건 나 혼자 한 생각 현실은 우리 집 붙다가 나보다 서열이 한 단계 높은 거 아니야 큰 거를 보다가 걸리는 다음도 거기로 갈 수 있어 이 순간을 왜 기죽냐 한 번쯤 해물까 청춘이 피끌어 이른바 피끌다 기쁘고 난린데 너 혼자 침울 별것도 아니면 놔라 안 치름 Let's go do it 내가 짱이라고 나를 보고는 벌렁벌렁벌렁벌렁 걸러 눈깔 돌아가는 놈들 전부 걸러 벌렁 눈깔 안 돌아가는 거 보면 심장 벌러 정신 잡아 안 그럼 잡아간다 언더커버 떠들어 대는 놈들 주댕이 나불 거려 뒤에서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홀러로 덜렁덜렁 임마 DM 극소수의 나체 사진 임마 DM 던전 적고 높게 나온 주사위 나는 정말 맞지 않아 이 자리엔 나는 고행 개털 나의 온몸에는 개털 바짝 챙겨 먹어 말랑 복숭아가 제철 여름에는 겨울 옷을 싸게 사는 플렉서 $2000 스키니진 그게 나의 패션 인 부산 아주 도너 커미 빅 시끄러시끄 너 화나 왜냐 하면 내가 이뻐졌어 내 차와 나의 여자 전부 이뻐졌어 It's a loud what I hear the shorty tryna fall 걸러 눈깔 돌아가는 놈들 전부 걸러 얼렁 눈깔 안 돌아가는 거 보면